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옵족 토론회가 그의 소고 23도세점에서 인도네시아 다양성당, 인디아 조체철학연구위원회, 파키스탄 조체연구회, 파키스탄 라우르 조체사상연구조직, 봄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산하 지부 서조들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강화 발전과 인류 자주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세계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